같은 마음을 한 송이 구름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유랑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피할 길 길 없는 내 마음. 나를 위해 떨어지는 이 찾지 않으마 잘 이끌어라 나는 간다 부디 행복하여라 쉽게 떠난 네 맘 내 청춘 내 행복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네 맘 서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태도는 you.

하신대. 언제나 나를 불러선지 하느냐. 마도로스 마후라예, 마도로스 마후라예. 있으나 닷줄을 감으면은 기적이 울고 머리 돌리면은 사랑이 운다. 떠나가는 마토로스 아메리칸 마토로스 눈물에 한 묻어냐 이별에 한 묻어 떠난 부두가에 갈매기 슬피 운다. 온다는 기약 없이 떠나는 사람 가면은 언제 와요 인사가 설까. 연락선에 고동이 그네